얼타 얼타 얼타 Wait wait wait 나 자꾸만 얼타 왜 이런 걸까 오늘따라 내가 왜 이런 걸까 이유는 네가 너무 예뻐서 이유는 네가 너무 예뻐서 왜 그렇게 얼타냐고 물어봐도 답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왜냐면 네가 너무 쩔어서 왜냐면 네가 너무 쩔어져 오늘의 문제 네가 딱 붙는 거 입고 등장하는 순간 심장 두근 눈을 어디다 둘까 고민하는 그 순간 너의 미소와 멀리는 조금 조금 발 때려고 하면 발 들어오는 걸 이런 넌 어떻게 해 자꾸 숨 가쁘게 눈을 잃는데 오늘 넌 오늘 넌 오늘 넌 화가 많을까 나 자꾸만 얼타 왜 이런 걸까 오늘따라 내가 왜 이런 걸까 이유는 네가 너무 오늘의 문제 너 때문에 내가 매일 밤 매일 밤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것도 아닌 척 해봐도 잠은 오지를 않고 자꾸 너만 오는데 이런 너 어떻게 해 숨 막히게 들어오는데 오늘도 오늘도 오늘도 얼타는데 나 자꾸만 얼타 왜 이런 걸까 오늘따라 내가 왜 이런 걸까 이유는 네가 너무 예뻐서 이유는 네가 너무 예뻐서 왜 그렇게 얼타냐고 물어봐도 답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왜냐면 네가 너무 쩔어서 왜냐면 네가 너무 쩔어 쩔었어 이렇게 너무 쩔어주게 예쁘면 내가 막 얼타 얼타 내가 너무 얼빠지게 얼타는 사이 딴 이때들은 뭘 봐 뭘 봐 Ay baby I wanna 너와 나의 콜라보 난 너의 순에 보 대체 왜 내 맘을 몰라줘 자꾸 나가 보면서 왜 또 한 발 두 발 세 발 네가 Baby 난 또 얼타